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당이요 그대 있기에. 이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사랑의 빛발.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는 영원한 메아리. 조용히 걸음 멈추고서 가슴에 뜨겁게 안아보네. 조국의 푸른 밀림 속에 소중히 새겨진 글버리요. 아, 죽어도 혁명 신념 버리지 말라. 두사들 그 목소리 메아리쳐와 혈전의 혼동에 세워주네. 지선들의 당구대요. 심장의 파동을 도해주네. 죽어도 혁명 신념 버리지 말라. 불굴의 이 신념 가슴에 안고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우리의 신념. 백두에서 시작된 기세대 전망사나 해초 너무 이상으로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.